억에 잠 못 드는 나의 마음을 넌 모르니. 지나버린 그 추억은 왜 그런지 가슴에 여전히 사나 봐. 살다가 내 생각이 날 때면 그땐 언제든 찾아와줘. 내 사랑 너이니 너는 거기에 서 있을게. 난 너를 사랑해. 내린 빗방울수보다 사랑해. 계절이 몇 번을 변한데도 난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을게. 하는